제1번 조선인 도쿄도 육상경기협회 결성과 관련한 총회가 최근 도쿄에 있는 조선상공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박기범 청년 도쿄도본부 부위원장 겸 선전문화부장을 비롯한 제1번 조선인 체육연합회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총회에서 발언자들은 제1번 조선인 도쿄도 육상경기협회가 결성된 데 대해서 언급하고 앞으로 체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건장하고 유능한 인재로 키우며 전도 유망한 선수들을 선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면하여 학교 체육 강화에 힘을 넣고 학교에 대한 기술적 방조 등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훌륭히 키울 때 대해서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특히 육상 종목의 체육 활동을 통해서 동포들을 묶고 세워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강준성을 협회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